낯선 공기 내 맘 이 놓이는 밤 이젠 안녕 Say goodbye bye bye bye 낯선 하늘 위로 비밀스런 기억에 새 날려본다 bye bye We can still breathe 마른 심장에 물이 스며들어 oh, oh. 이젠 두근두근 거려 still brave 다시 두근두근 더 still brave 이젠 두근두근